주저 러시아 연방 대사관 성원들이 국경줄에 점하여 12일 해방탑에 화환을 진정했습니다. 화환 진정에는 알렉산드르 마찌고라 통영전권 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화환 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러시아 연방 대사관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된 다음 참가자들은 소련군 열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했습니다. 대사관 성원들은 또한 사동구역에 있는 소련군 열사들의 묘에 화환과 꽃다발들을 진정했습니다. 한편 이날 총진 주재 러시아 연방 총영사관 성원들이 총진시에 있는 해방탑과 소련군 열사들의 묘에 화환들을 진정했습니다.